님 진짜 나 아쉬워 신달지 랑롱 섞인 기능 허쉬 허쉬 어이씨 과사랑 신달기 허쉬 허쉬 어이씨 과사랑 갓바기 허쉬 허쉬 어이씨 허쉬 어이씨 허쉬 허쉬 어이씨 Romance, okay. What about that? What about me? Just sit down, sit down.